Pops News.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외교 공공 데이터 활용 경진 대회 관련 안내입니다. 공모 부문은 공공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이며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5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됩니다. 상세사항은 오픈데이터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윈스펙 공기업 취업 서포터즈 60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5일 오후 12시까지며 25일 오후 3시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윈스펙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 디지털 미디어 센터 투자 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서울 디지털 미디어 센터는 1인 창조 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창업자가 유치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과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실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5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이용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디지털 미디어 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14일 부산교통공사는 오후 7시경 부산 1호선 동대신역에 도착한 열차가 고장나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호선은 중앙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까지의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사는 오후 9시부터 중앙역에서 다대포 방면 승객을 위해 40인승 셔틀버스 8대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운행 중입니다. 더불어 차량 고장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태국 총선 투표가 종료됨에 따라 즉시 개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각 당의 최종 의석수는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리 선출은 7월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사전투표율만 90%에 달한 것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다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2023 KBO 리그에서 10위의 접전 끝에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시간은 4시간 58분으로 올 시즌 최장 기록입니다. SSG 김광현에 눌려 6회까지 1점도 얻지 못하던 중 12회 초 리드를 잡아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주는가 했던 한화가 아쉽게 12회 말 에레디아에게 솔로 홈런을 내주며 승부는 동점에 그쳤습니다. 한화는 12승 2무 20패로 9위에 SSG는 23승 1무 12패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